어젯밤 꿈속에 네가 내게 다가와 속삭인 그 말이 내 얼굴 만지던 그 머릿결이 꿈에서 깨보니 너무나도 선명한데 네가 있는 게 꿈이었단 걸 내 눈가에 고여진 눈물이 말해줬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가지 마요 제발 한 번만 날 다시 안아줘요 자리에 멈춘 나를 안아줘요 눈을 떠보아도 네 모습만 선명한데 네가 있는 게 꿈이었단 걸 내 눈물에 비춰진 슬픔이 말해줬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가지 마요 제발 한 번만 날 다시 안아줘요 되면 그 자리에 멈춘 나를 안아줘요 Ooh baby 애를 써 또 때를 써 배를 써 다시 돌아 한 번만 날 다시 안아줘요